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 오늘 일곱 번째죠? 네, 일곱 번째인가 네, 벌써? 맞다. 일곱 번째. 2015년도 벌써 2월달 거의 다 가네. 시간은 빨라요.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시고. 네. 초대 손님도 아니지, 사실. 아니죠. 돌아온 우리 소장님. 네,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 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 2학년입니다. 장고 먼저 인사하셔야죠. 그렇습니까? 순서를 왜 까먹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슈덩이입니다. 왜 이렇게 소심해? 어제 가까이 되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충분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들리나요? 이거 이 정도 볼륨이면 다 듣지 않나요? 아, 그래도 여기 보면 네. 얘기하셔야죠. 그래도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충분히 이거 막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네, 그다음에. 네. 우리 이 대표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거의 1년 만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네. 한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1년 동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글쎄요, 정말 지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벌써 1년이 넘었나? 아니, 1년 정도 됐죠. 1년 정도 됐나? 시즌 1 한참 되었고요.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사실. 근데 벌써 보면 횟수로 보면 김축현은 다시 컴백하시는데 3년 차네. 횟수로 보면 3년이네. 그렇죠, 횟수로. 야, 대박이네, 대박. 실제는 뭐 한 1년하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반. 네. 횟수로 3년. 횟수로 3년.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뵙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방송도 같이 하니까 네. 우리 그 두남자 쇼에 네, 마켓 11 매일 보시는 분은 계속 익숙하실 텐데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요? 저희는 늘 그렇지만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주동희님 뭐 싸웠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싸우기 아니 싸워? 그게 아니라 아니 네. 이제 안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나오면 해체설 있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저 주동희님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참 세상이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지내냐고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네. 얼마나 우리가 안 돼 보이면 그런 일이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이성 대표도 잘 느끼잖아요. 네네. 이게 하는 일 없이 네. 네? 백수가 과로 산다. 백수가 과로사죠. 그런 얘기도 알죠? 이제는 과로하고 싶지 않아. 과로하고 싶지 않아. 이제 과로하고 싶지 않아. 과로 못하겠어 이제. 힘들어서 과로할 힘도 없어. 근데 그 정도 봉사활동 했으면 아니 근데 그게 이 중에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내가 소장님이랑 네네. 이 대표보다 난 게 하나 있다. 중규직? 아 중규직인 게 차이가 뭐냐면 아 내가 이따 커피 한잔 줄게. 내가 이건 정말 그 혜택 받은 인간이야. 나름 무슨 혜택이요? 뭐냐니까 아까 우리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소장님처럼 일주일에 한번 먹는데 물어봤어. 네. 이번에 설날 며칠부터냐? 그랬더니 수목금을 계속 논다네. 아 수목금을? 난 괜찮아 행복해. 안 땡땡 가면 그만인데 그치. 우리 불쌍한 우리 이승훈 대표는 일당 받아 사는데 나 일당이잖아 날품팔이잖아 어쩜 난 날품팔이잖아 비정규직도 이런 비정규직 없어 휴일도 계속 나가야 된다? 아니죠 아 요즘 좀 일요일날 돈 버는 사람이니까 부럽긴 하다 뭐 일요일날도 모르게 뭐 부러워 일요일날 돈 번다며 네. 나도 일요일날 불러주는 데 있으면 날뿐발이 같이. 아 어차피 출연 횟수 곱하기 뭐. 네,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당이네 그냥. 일당이. 알바네 알바. 알바. 날뿐발이지 날뿐발. 비정규직. 비정규직. 난 중규고. 형님은 중규직. 난 중규직. 그 뭐지 설날셔도 돈이 나오는 중규직. 아, 중규직. 근데 그 우리 소장님도 설날쉬면 돈 안 나오잖아요. 아 우리는 상관이 없죠. 그 여기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여긴 자영업이지. 자영업이야? 그럼요.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해? 그럼요. 스스로 쉴 수도 있어. 그래? 쉴 수도 있어. 욕 안 먹어? 욕은 좀 먹어도 아니 당연히 욕은 하죠. 김밥집 문 안 열어봐. 욕해야 안 해요. 하지. 가던 김밥집에 그건 당연히 욕 먹는 거고. 근데 자기 스스로 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쉴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 쉬어갖고 뭐 맨날 쉽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제 설날 다음 주 이제 설날 화요일 되니까 우리가 한 주 쉴 거고요. 녹음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녹음 2주 후에 이제 무슨 띠야 올해가 참 또 까먹었네. 몰라요. 양띠인가? 양띠. 그 제대로 이제 그쵸 을미년 제대로 양띠야 제대로 양띠에서 만날 텐데 그 올 한해 그 정말 그 정말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올 시작돼서 네네 실제로 보면 코스닥 엄청 올랐어요 사실 뭐 600포인트 올라가고 코스피도 나름 뭐 1950 뭐 왔다 갔다 움직인 건 없다 그래도 나름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민감 대형주들 이런 것들을 꽤 반등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면 우리가 채널K 이렇게 방송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썩 밝지만은 않아요. 그쵸. 지금 현업에 계신 주동님 분은 최근에 전체적인 시황 어떻게 큰 흐름에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갑자기 오자마자 네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네. 같이 할 인사도 떠넘겼구나 그런 거죠. 글쎄요, 시장 분명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고요. 네. 적어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기에서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소수의 투자자는 분명히 돈은 번 것 같은데 다수의 투자자는 아마 여전히 많이 물려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10배씩 가는 거 맞잖아. 예, 아주 소수 종목이다 보니까 그것도 혜택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 지수는 뭐 1900에서 놀고 있고 사실 뭐 2000에서 1900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네. 지수는 내린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종목들은 뭐 초토화가 됐죠. 작살이 났죠. 근데 그나마 8년 만에 네. 코스닥이 600 뚫었다가 네. 잠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네. 역시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가는 애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은 희희낙낙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들고 있는 것도 기술이라고. 네, 맞아요. 매매 자체가 기술이 아니라 보유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언어의 마술사야. 현란해. 더 늘었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도 기술이다. 그렇죠. 보유하는 것도.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물려서는 들고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수익 나서 들고 있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보유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네. 악마의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 이겨내서 산전수전 겪고 수익 내서 보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어디 강의 나가세요? 거의 전문 강사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네. 근데 참고로 오늘 녹음하는 일시는 2월 10일이죠? 2월 10일. 예, 저 화요일 이제 장 끝나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스닥도 네. 마찬가지로 올라간 김 맞는데, 예를 들면 뭐 메디톡스 같은 주식이 뭐 급등을 해가지고 네. 뭐 바닥 대비해서 진짜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 쳐도 그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거든요. 네네. 코스닥에서 분명히 급등한 주식들은 많습니다만 컴투스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톡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보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싸움인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수는 올라갈 때 이제 대중주 네. 대중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중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네. 수익 많이 나야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좋은 부분인데 그게 아쉽죠. 이제 예를 들면 국민주라고는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네네.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네. 아쉽겠지만 하이닉스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대다수 종목들이 그렇게 갔을 때 네. 경제가 좀 활력이 돌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돈 번 시장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것도 딱 좀 맞는 말씀인데 그 아까 회장 그 대표 우리 아까 회장님 소장님이랑 우리 방송 같이 할 때 네. 이런 얘기 했던 게 우리 그 화요일날 방송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늘 주식시장은 소수가 돈 벌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멋져. 네, 그 정말 언어의 마술사예요. 언어 마술사인데 늘 이제 그런 걸 알죠. 알면서도 나도 소수에 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많은 또 다수의 분들은 소수에 잘 못 들어가는 게 문제야 지금. 그렇죠. 예. 네. 소수에 들어가려는 어떻게 하면 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주식 따라서. 오늘 컨셉이 저한테 밀어주기예요. 제가. 그러면. 네, 컨셉이. 네. 이건 뭐야 이거 특집 방송이 갑자기 추천해놓고 나서. 이거 아니 워낙 좋은 말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수학 같은 말들 하잖아. 발음이. 이거 여기서는 해도 되잖아. 해도 돼, 못 돼.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종목들. 어떻게 하면 소수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정말 거의 90을 먹고 간다고 봐야죠. 뭐 골프에서도 골프가 나와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은 아니거든요. 네. 주식도 보면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지 남의 수익률 쳐다볼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소외를 받으면서 남들은 돈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라는 거기에 딱 소외감에 삘꽂히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 조급해지면 뭐 올라가는 놈 당장 올라가는 놈 지르다 보면 뭐 꺾이는 순간 바로 물리고 네.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이 소수가 되기 위한 기본이죠. 그거 걸리는데 아마 그 마인드를 돌리는데 제대로 배워야 10년이고. 아, 10년.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갖고도 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투자자는 더 많죠, 사실은. 그러면 소장님은 한 10년 걸리신 거예요? 처음에 업계 들어와서? 그렇죠. 뭐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그것도 이제 깨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정도 수준 되면 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경지 올랐다. 그럼 우리 대표 결론 났네. 보유의 기술. 아니 나는 안 되네. 나는 나이가 어려갖고 이거 도저히 안 돼. 아직도 멀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나이하고도 상관없죠. 나이하고도 나도 업계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지 않냐. 그렇죠. 한 30년.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나쁘네 뭐 이런 거를 탓할 이유도 없고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새로 고침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고 남들하고 그렇죠. 남들하고 비교할 펑션 5네. 펑션 5 그렇죠. 펑션 5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는데 사람들의 새로 고침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마이너스 30% 난 종목이 있다 치면 당장 그 주식을 팔고 당장 그 가게 다시 사라. 그러면 물론 수수료는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마인드 자체가 마이너스 30% 찍혀서 출발하는 마인드랑 보합해서 단 1%라도 올랐을 때 플러스 1%에 대한 마인드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자기 계좌에 일단 보이는 그렇죠. 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자산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 수수료가 좀 나갈 수는 있다라고 쳐도 마인드 자체는 0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똑같이 뭐가 또 좋아? 주옥 같은 말이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주옥 잘 들어 이 사람. 나 증권사 다시 취직할래. 해결책을 얻었어. 30% 종목이요. 다시 팔고 다시 사세요. 주옥 같은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결국 마인드가 똑같이 30%가 올랐을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아유 겨우 본 줄 알았네 마인드와 난 벌었어의 마인드는 결국 다음 그렇지. 종목을 선택할 때도 다르다는 거죠. 아 나는 근데 오늘 느낌 왔어요. 이성훈 대표는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아니. 이성훈 대표는 소수가 되는데 어떻게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소수. 소수요? 소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벌어본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번에서도 그 어떤 종목을 만나는 그런 종목을 찾고 그런 종목을 또 만났을 때 버티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만 빠지고 홀딱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떠나서 한번 벌어본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도 있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만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벌어본 경험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일단 이성훈 대표님 그 단전 본질적으로 좀 질문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전 이제 그 주식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딱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뭐가 궁금하냐면 그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이제. 그 보유의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보유도 관심 없어 실제는 딱 궁금한 건 어떻게 그걸 찍었니거든 그게 난 중심이야 그 다음에 보유라고는 하건 간에 저는 그냥 벌면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찍었니에 대한 의미도 보유라는 제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 개인 투자자보다 대주주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그건 뭐 분명하지 거기서 이미 자 주식해서 돈 벌어본 사람 하면 가장 많이 번 사람 번 사람 깍죽대고 나오잖아요. 뭐 전 뭐 1000% 벌었어요. 2000% 벌었어요. 그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왜? SK 최태원 회장은 조단이 몇조 벌었어요. 뭐 100억 40억 넣어 갖고 몇십조 벌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진짜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아 남매들도 계신데 왜 그래? 남매님들도 계시는데. 이종 뭐 부회장 같은 경우 남매님도 계시고. 아니 수익률로는 그래도 그쪽이 최고야. 아 그러니까 저 SK CNC 같은 뭐 이런 초대박이 났던 자본금이 뭐 40억 5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시총이 뭐 십몇 조가 되니까. 그것도 큰 집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헐값 매각해서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주식의 보유의 기술들은 거기 있다는 거죠. 아, 그렇지.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부자 마인드라는 건데. 아, 뭐, 부자 마인드? 그게 1년 만에 방송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 부자 마인드. 아니, 그건 예전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마인드 자체가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난 맨날 손실 나는 마인드와 나는 항상 수익 나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 이미 아, 거기서 이미 출발 자체가 맞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출발과 이미 이제 뭐 젓가락도 없는 손가락으로 집어먹은 마인드의 출발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근데 아, 모든 문제는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닌데 있었구나. 아니지. 알았어, 이제 우리 아빠 때문이었구나. 아,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 물고 다니는 애는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 없더라도 금수저 마인드를 배우면 되는 거냐. 그걸 하자고 하자는 말씀이니까. 그 마인드죠. 아, 이 대표는 그냥 딱 집어서 물어볼게요. 전 이 대표한테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워요? 나는 아니 주식을 많이 치고 오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잘못했지. 난 그걸 계속 끊임없이 디스했을 뿐인데. 난 딱 궁금한 디스 게 디스만 당하면 가. 그러니까 이왕용 디스주가 있어. 아, 근데 아니, 진짜 욕하면 가. 아, 진짜 궁금한 게 이거야. 아니 아니 내가 궁금하면 난 내가 딱 유일하게 방송을 여태까지 하고 먹고 사는 거는 시청자의 눈을 맞췄기 때문이야. 진짜로 나스미들 어떻게 작년에 찍었어? 그게 난 제일 궁금해. 그냥 나스미디어는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기업이었으니까 그냥 알고 있어? 예, 원래 이제 그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10년 전 나스미디어 상장하기 전부터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97년 그때가 97년도 그 2000년도 초반부터 알 수 알았던 기업이거든요. 나스미디어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더블클릭으로 이제 출발을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다라는 거 있었고 업력이 오래됐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가 KT까지 대주주니까 아 이건 되네. 되는 게임이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내가 질문이 맞아서 그거는 10년부터 알았으니까 답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뭐는 자기가 알았던 회사고 그럼 그거 물어볼게요. 그건 몰랐잖아. 내가 엄청 디스해갖고 작년에 많이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빨가벗고 여자들 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빨가벗던 안 빨가벗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개인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미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여신이 있고 아프리카 TV 출신이 메이저로 나와서 그게 인정을 받고 이미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파급력이 되게 크구나라는 걸 봤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의 가운데에서 그런 그 TV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그런 혼자 TV나 이런 거 봐도 경기를 봐도 혼자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 경기가 이제 새벽에 하니까 나가서 뭐 대한민국 이거 할 것도 아닌 거고 새벽에 뭐 치킨이 팔릴 것도 아닌 거고 맥주가 팔릴 것도 외톨이가 많다? 예. 네, 그래서 그런 1인 가구 증가라든가 모바일화 때문에 이런 그 아프리카 TV가 될 거라 그냥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진짜로 가더라고 그게. 그래서 형님이 제일 기획하실 때 나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쪽 날 죽이고 할 이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형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에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모바일로 가는구나, 아, 시장의 중국 소비로 가는구나, 거기서 이제 어떤 기업을 찾느냐. 그러니까 그, 아직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ACT하고 코스온을 별로 안 좋게 봤었거든,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걔네들이 진짜 좋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부족한 거죠. 아, 화장품인데 ACT하고 코스온까지 가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오늘도 저거 디스했다. 뭐야? 제닉하고 한국 화장품. 맞더라. 방송 나와서 제닉하고 한국 화장품을 디스했어. 왜냐 나는 그래도 그거 사기 싫다. 나는 나 같으면 아모레퍼시픽이나 한국콜마나 그거 산다. 왜냐하면 제닉 같은 경우는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그 해봐야 올해 30억 흑자라는 건데 PR 60배 지금 해당하는 영역에서 내가 이거 사겠냐? 나 이거 안 산다. 그것도 긍정적인 실적에서 그거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더샘이라는 브랜드 한류 마케팅 하는 거지 그게 제품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마스크에서 그 누구야? 차라리 그럴 거면 산성 LNS를 산다, 나는. 산성 LNS가 더 싸요, 지금. 걔네들보다.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럴 건데 산성 LNS 살 거면, 산성 LNS, ACT, 코스온을 살 거면은 차라리 그쪽을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은 또 다른 거니까. 기업에 대한 쪽. 그런 부분이 좀 달랐지. 차트 보고서 알 답이 아니라는 거네? 처음에 종목 선택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즘에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차트가 뒤져도 주인 있는 주식은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뭐 기금이 있던 외국인이 있던 뭐가 이렇게 주포가 있는 우리가 주포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거를 보는 거죠 그거를. 현대중업도 애들이. 정몬주 회장이 있어서 올라가나? 주인이 있어서 있잖아 그럼? 그래갖고 작년에 내내 빠졌지. 그래서 내내 빠졌지 작년에. 주인이 바뀌면 올라가요? 주인이 바뀌면? 어. 봐봐 SK 봐봐 회장님 구속되니까 주가 엄청 올라가잖아 작년에. 아니 회장님이 그 집에서 고생하시면서 마음에 하고 정하고 성찰하고 계시니까 올라가는 거겠지. 더 경영을 잘하시겠지. 그지 않아? 고를도 얘기했지만 한진해운 급등하는 이유. 어? 컨테이너선에서는 땅콩 줄 일 없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야. 오너가 배 타고 가진 않거든. 아 그래요. 아 그 소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소장님은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소장님은 딱 그, 여쭤볼게요. 소장님은 이제 최근에 했던 거는 엔씨소프트는 그래도 많이 얘기했는데 LG 상사를 작년 말부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LG 상사 어떻게 뜬금없이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궁금해. LG 상사. 어떻게 그런 주식을 처음에 딱 찍었냐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함으로 인해 소수가 돼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내리는 주식이 돌아서기에서 필요한 거는 수급하고 모멘텀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잖아요. 네. 주식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 모멘텀은 커질 수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이었다 LG 상사가, 그러면 뭐 웬만한 모멘텀 갖고는 돌아서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적어도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모멘텀이 먹힌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버마핀토스 인수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생성됐을 때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역시 가격적인 모멘텀이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모멘텀을 부각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 많이 내린 주식이 장땡인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는 재료가 부각되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기관이 베팅하면서 수급이 완전히 폐가 풀렸고 거기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좋은 레포트들 막 써주면서 요새는 그 안 좋은 실적에도 늘일이 만보하고 있는 거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 NC소프트는 뭐 여러 번 얘기했다 그러니까 GS건설은요 그러면? GS건설은 뭐 이제 뭐 사실은 그동안 신뢰를 잃었던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느냐 싸움으로 이제 바뀌었죠. 재작년에 1조 적자 났을 때 사실 얘만 신뢰를 잃은 건 아닌데 뭐 조선업종도 신뢰 잃었고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다 신뢰를 잃었고 여태까지 이제 추가 부실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 부실 없다고 그래놓고서 갑자기 돌발 적자나 발표하면서 이번에 벌벌벌 떨었죠. 근데 작년에서는 정작 매를 먼저 맞았던 GS건설이 그랬었는데 이제 오히려 2년 동안 맞았어. 네, 2년 동안. 기억나죠? 2013년 1사분기 1분기 시점 났을 때. 대림산업 괜찮다고 난리 부르고 우리 북한사 갔을 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니 오히려 돌발 부실이 이제 지금이요. 실 짓고 한 거죠. 그런 관점에 여전히 업종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하는 과정인데 아직 밑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외국인 허구나 공매도 때리고 안 쳐다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올해 그 오너가 마음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텔 매각에 대한 부분 파라나스 호텔 강남에 있는 거 그거 작년에 팔려다가 안 팔아가지고 또 그거하고 또 불신이 생겼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가격이 얼추 맞으면 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 임병용 대표이사 GS건설 사장이죠. 사장이 연초에 인터뷰하면서 반드시 팔겠다. 내가 의지를 결국 그게 출발이 뭐냐면 신뢰 회복이거든요. 그렇지. 투자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신뢰 회복. 근데 그 과정이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의 쇼커버 뭐 그러면서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과거에서 33% 정도 됐던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13%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네, 한 20%의 지분율이 다 신뢰를 잃고 떠나간 거죠. 진짜 충격이네. 그쵸? 13% 15%까지 들었어. 13%? 13%. 그리고 현대차는 아, 큰일 났네. 그치, 현대차는 46에서 44%밖에 안 줄었네. 이제 시작이죠. 현대차는 46, 40 줄어봤자 44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친 회사가 다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쵸, 이제 시작. 신뢰를 이루는 원년이니까 쉽지 않죠 이제. 아니, 돌아오긴 미친 회사가 차는 안 만들고 이 부동 뭐 현대 기획 부동산이야. 더 웃긴 건 내수하고 수출하고 자동차가 똑같으니까 공평하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에서 리콜 나오니까 모델은 같으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다. 국산은 리콜 안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보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해외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해외 국내에는 똑같이 수출하는데 똑같은 재원으로 만든다고 해놓고 정작 리콜이 발생했을 때는 재원이 다르다. 해외랑 국내랑 아니 그 다르다. 특정 부품이 들어간 게 다를 수는 있지. 아,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 똑같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지 그거는 지역마다 자기네 스펙이 원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죠. 아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편들어주나? 그러니까 너무 편들어. 뭐 현대차 원래 형님 친기업적이고 친박근혜적이잖아. 나는 항상 그 여당의 편을 들어주지. 왜냐 그렇게 해야지 주식이 보이거든. 갑자기 나 야당 됐네. 야당 됐네. 빨갱이. 나는 정부 정책 수혜제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근데 나는 아까 왜 그런 거라니 오늘 또 은근히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소수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아우 딱 느낌인데 나는 소수가 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을 감으면 된다고 봐요. 눈을 감으면 소수가 된다고? 어. 왜냐면 내가 눈을 감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졸려서 그게 아니라 자꾸 보면 눈이 아파서 네. 그리고 난 대신 많이 듣잖아요. 네. 듣고 이제 대충 TV 뭐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 항상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 뉴스를 많이 보니까 거기서 탁구가 되자? 집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머리 막 이런 거 야, 이 소장님이 1년 만에 방송하니까 날 잡아먹네 그냥 한마디 했을 때 그냥 딴데 뜯어 왜 이렇게 됐어 성격이 이렇게 공격적이 됐어 저 사람이 그래서 그 하여튼 그게 뭐냐면 글로벌 트렌드의 트렌드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썰렁하잖아요. 지대여건 간에.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머리 아픈 세상이거든요. 아, 지금 유가는 뭐 또 엄청 떨어졌다 올랐다 또 뭐 내려간다 하면 지랄도 떨고 있지. 또 지금 달러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그러다 또 덜커덩거리니까 또 득달같이 뭐 반대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게 하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 워낙 커져 있으니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가장 큰 와두가 이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뭐 코스닥이건 뭐건 어렵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 어찌됐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얘기 나는 게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이게 보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 하나 한 나라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엔. 네? 그러니까 미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다 금리 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네. 대부분의 나라, 우리가 모르는 나라 있겠지만 그런 나라 왜 그러겠어? 경기 안 좋으니까 빨리 그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처음에 1월달에 대통령께서 금리 인하할 때 보면 이거 아닌가 보다 했다가 이상하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올해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다가 또 금리 인하 안 하는 방향으로 또 바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무슨 경제팀이 철학도 없고 어디서 5다 내려오면 무슨 저거야? 무슨 뭐 짱깨야? 배달해? 아니 5다 내려오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가 하고자 하면 끝까지 듣고 이렇게 낑겨들어. 네네. 이 사람들이 나온 나를 잡아먹으려고 난리 났네. 이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되면 이게 뭐냐면 그 웬만한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지만 중국도 더 성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예전보다. 중국이 완전히 꺾였죠? 아 그러니까 9%한테 7.4 뭐 이렇게 하면 이제 7.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평균적보다는 좋지만 더 좋아지는 걸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펌프질을 하는 거야. 근데 보면 자꾸 사람들이 보면 뭐 초이노믹스 이런 거 뭐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최경환 부총리도 잘 알 거라고요. 정부 당국도 지금 경제 어려운 걸 알아요. 바른 말을 못할 뿐이죠. 아,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데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나 정부 당국의 입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정부 당국은 꿈을 주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어느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지금 우리나라 좀 좆됐어요. 좀 성장의 동맹이 끝났어. 이런 소리는 안 한다고. 희망 고문만 맨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거죠. 아, 그쵸, 예, 근데 그게 특히 어떨 때는 경기가 좋으면은 아우 저축하라 그러는 데가 있죠. 그게 너무 인플레이가 커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기대심이 커졌는데 지금은 반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돈을 막 풀고 이런 거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고 그게 안 되니 그게 잘 안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 예전에 보면 SOC 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뭐 미래 하이테크네 이게 핀테크네 이게 뭐 바이오네 이런 걸 떠들 수밖에 없는 거란 거지 지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올 한 해는 뭐 내년도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엄청 좋아지기 전까지는 디플레이션이란 거야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펌프질하는 나라 시기야 펌프질.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막 쏟아내는 거죠. 펌프질하다가 이제 누구는 잘못되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소수가 돼야지. 소수가 되자는 게 나오는 곳에 명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 거기에 좀 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예를 들어 한글 갖고 컴퓨터 지금은 저는 아주 디스하지만 예전에 IMF 때 대박 올라갔잖아요. 상한가로 30몇 30몇 칠을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새로운 강의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거꾸로 좆됐던 거 얘기하지만은 그동안 번 걸 왜 안 하는 거야? 그치, 내린 네. 것만 얘기하고. 내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가 멈췄다는 거죠. 요즘 보면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서인수 부장도 얘기 잘했잖아요. 방송할 때. 솔직히 얘기했죠. 네,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수 10배 갔어. 어? 매출은 3배인가 갔더라고. 1년 동안에. 이익은 7배인가 어느 정도 가긴 갔어요. 그죠? 10배 가진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럼 그동안 올라간 게 잘못이냐면, 그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근데 올라갔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보면. 블루컴도 주가 대여섯 배 올라갔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거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 뭐, 많이 들었는지 알 텐데. 그니까, 그거가 지금은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2,000억 됐는데. 지금 그거 보여줬던 컴퓨터스가 우리 시장에 암시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매출이 5,600억 있는 짜리가, 게임이 앞으로 정말 좋아져서, 중국에 팔리고 어떻게 되면 또 2,000억에 갈 거니, 주간 5배, 10배 갈 게 또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버블이었다 어떨지 모르지만, 그 과정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스가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제2의 컴퓨터스가 게임에서 나올 것이고, 바이오에서도 나올 것이고, 헬스케어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사물 인터넷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지나고 나서 2년 있다가 그게 그 뭐 조시였다. 내렸나라는 건 그 다음 얘기죠. 그런 컴퓨터가 5배, 7배 올라간 건 부정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형적인 미국도 올라가는 것들이 다 그런 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유럽도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소수는 거기서 나온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뭐 이걸 갖고 우리가 주식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도둑군자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둑군자면 이거 남의 돈 떼먹는 건데 남이 비싸 어이없게 팔아먹는 거 우리 싸게 사갖고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팔고 나서 떨어지면 더 기무장하잖아. 그잖아요. 그렇죠. 팔고 나서 올라갈 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그건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보유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 그 기쁨을 안 느끼는 사람 모르지. 그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그때 여기서 일할 때 보면 제일 비싸게 팔았을 때가 현대중공업은 52만원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안 가봤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지. 2009년인가 한 번 또 가긴 갔었잖아요. 그때 52만원. 잠깐 얼마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간 적이 없어요. GS건설 내가 15년만에 팔았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분들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게 아까 오늘 얘기의 소수의 그거는 정말 생각을 하고 글로벌 그런 디플레이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갖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요 자기 이성원 대표도 어디 봤는지 모르겠지만 뉴스 검색하면 다 나와 그것도 엉터리가 아주 유명한 경제학가 중에 한 명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벌써 일본의 22년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 시작된 지 3, 4년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 그럼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를 보면 학자의 저기 양심을 건강한 거지. 그 사람 무슨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 당국 한 군에 다 안다는 얘기래 말은 그런 거는. 그런 위기상은 안다는 얘기야. 그치, 얘기를 안 할. 얘기를 안 할 뿐. 인정하면 큰일 나지. 인정하면 솔직히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건 이해를 하겠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G20 정상회담 가갖고는 한미 금리차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대책이 있다고. 이 금리차가 되면 이머징 마켓의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다 그 배려의. 씨발, 오다 내려오면 배달가. 배려의 말씀이지. 배려의 말씀. 그리고 내가. 속마음은 사실은 이렇다. 아, 근데 내가. 갔으니까. 내가 뭐 날 시키지도 않겠지만, 내가 만약 그.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우리 30대 재벌들한테 그 담당자한테 경영실을 물어.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 났거든요. 28개 기업이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야. 구조적 불황이니 어떻게 해. 자기가 이수원 대표가 부총리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 한다니까. 우리나라 경제 아직 희망 있고. 근데 그게 말을 이제 부정적으로 할 때가 언제냐면 정권 바뀌었을 때. 지난 정권은 무조건 다 잘못된 거야. 그치. 그건 정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일부 정말 제대로 된 경제 관련하는 항상 희망을 주고. 그치. 자꾸 어려운 산업도 희망을 주고 이런 걸 뿜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심지어 화장품도 지금 성장 테크 테크노밸리를 만들었잖아 충청북도에. 그쵸. 그게 답이 다 나온 거야. 그 대통령 도 가셨잖아 거기요. 뷰티 앤 바이오 테크 LG에 갖고 대통령 가서 가셔 하셨잖아. 그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뭐 사상 최대 무역 경상수지 사상 최대 숫자만 놓고 보면 뭐 작년에 894억 사상 최대 매달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는데. 3만 불 가까이 갔잖아. 그치. 2만 6천 불이잖아.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2만 6천 불인데 난 왜 이래. 대부분 다 이런 이론 얘기를 하면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이런 수치 다 필요 없어. 다 남 얘기야. 있는 쪽 얘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 관련한 부분이지. 물에 빨리니까 소수에 들어가는 길을 그치. 계속 얘기하자고요. 중소기업. 하고는 거의 상관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중소기업만 가. 요새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수가 되기 위한 우리 창조 경제가 아닌가? 우리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가는 거. 이제 설날이잖아요. 이제 설날까지 하고 이제 방송 설날 지나가서 다음에 올라갈 텐데 설날에 우리가 어찌 됐건 돈이 있거나 없건 간에 자식들이건 조카들이건 아는 애가 또 세뱃돈 줄 거 아니에요. 그 소장님 세뱃돈 줄 거잖아요. 세뱃돈 만회해야지. 세뱃돈 만회해야거나. 아니면 세뱃돈 벌어야 됐잖아. 네. 소수가 되건 안 되건 내가. 아 이게 이거는 좀 어떤 좀 세뱃돈 벌만한거나 세뱃돈 복구할 수 있는 주식 어떤 건지 보고 계세요. 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건 갑자기. 아 왜냐면 1년 만에 나와가지고 괜히 뭐 조목 얘기했다가. 조목 얘기하고 1년 만에 빠지면 들어가는 거지. 아니, 아니 그럼 어떤 섹터로 얘기했어요. 섹터는 솔직히 요번에 뭐 해운 업종도 봤습니다만 기계 업종도 보고 있는데. 기계? 네, 내년까지 보면 기계 업종이 분명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어서 기계란 건 저런 거 말하는 거 두산 인프라 이런 쪽만 일반 기계야? 일반 기계?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 비전이지 단기 비전은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은 뭐 바닥을 박박 헤매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올 2015년 초긴 하지만 2016년을 바라본다면 기계 업종이 분명 메리트 있는 업종으로 돌아설 거다. 기업종 좀 두산밖에 더 있나? 딴 게도 우리가 모르는 기계가 있어. 뭐 현대위아도 기계업종인데 아, 위아 쪽은 뭐 그렇게 썩 자동차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계는 왜 좋아? 난 기계는 썰렁하게 봤는데 2016년을 바라봤을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상관없는데 올해는 그렇게 엄청난 메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좀 매력적인 건 어느 쪽 봐요? 기계업종 올해? 올해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올해는. 아 그래요? 아, 분이 전문가 틱을 내네. 그러니까 괜히 괜히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저 정도 맞추면 나도 그냥 그런 거 그거 하나 하면 되지. 선문답 할 수 있어. 언제라도. 나도 선문답 할까? 그래도. 이성훈 대표 매력이 있는데. 아, 그 섹션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줘야지. 조이시티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고 게임 업종에서 조이시티. 굉장히 조그매졌네. 네, 조이시티 보고 있고. 아니 조이시티가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줘. 그 컴투스 같이. 아, 네, 그게 거잖아. 왜 그러냐면. 네, 소장님 컴투스 매출액 좀 봐주세요. 아 조이시티 잠시만요. 조이시티. 그게 한 500억 되려나? 매출액이? 매출이 500억이 될까 말까네요. 근데 이제 왜냐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이게 이제 그 컴투스가 같은 게 새로운 게임 나오고 자기 플랫폼이 있고 이러면서 갔잖아요. DB가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조이시티는 워낙 이제 그 컴투스는 업력이 오래된 회사니까 그 DB가 있었는데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게임은 있고 이제 중국 나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마케팅 도구가 그 DB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작년 말에 회사를 하나 3,500만 원 그 회원짜리 샀으니까 3,500만 명 가입자가 있는 그 회사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마중물 효과로 해서 그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마케팅 DB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매출 좀 맞추세요. 매출. 그래서 조이시티 500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컴투스랑 뭐 업비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잖아. 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왜냐면 그렇게 크게 그 프리스타일 그 게임인데 있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기본 캐시카우를 해요. 끼는 있네.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이 중국 런칭이 되면서 플랫폼까지 붙여주면은 제2의 컴퓨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16,000원에서 26,000원이니까 한 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건 맞는데. 있는데 그래도 저게 이제 왜냐하면은 컴투스 그 다음 아니 히트칠 만한 게임이 딱 있어 지금?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컴투스도 서머너즈 워하고 낚시의 신 그 두 개로 지금 그 두 개로 800억에서 네. 2천 몇백억 간 거지 그러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조금만 조금만 성공하면 대박이야. 위에서 기껏해서 봤더니 3등 했더라고요. 1등 그거 아 그거 더 웃긴 게 웹젠은 더 웃긴 게 뭐냐면 웹젠이 개발한 게임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국 업체가 불법 카피를 했어. 근데 뮤를 이제 모바일용으로 자기네가 불법 카피를 해놓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통하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안 받아주는 거야. 불법 카피라고 중국에서도 야 이거 대놓고 그렇게 카피하면 어떡하니? 그래갖고 아예 똑같이 카피를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업체가 아예 한국에 왔어요. 와 우리가 사실을 만들었는데 너네한테 로열티를 줄게 했는데 그 로열티를 얼마 받았는지를 웹진에서 공개를 안 해. 그 로열티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지금 약한 데가 9대 1을 받고 근데 자기가 개발했을 때 근데 1을 자기가 가져가거든요. 약한 쪽이. 근데 그 정도 가져가도 남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근데 자기네가 개발도 안 했기 때문에 5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니겠니라는 시각이거든요. 심지어 3% 받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네.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웹젠도 그거 하나로 10배 간 거거든. 기껏해야 3등 했어요. 1등. 그러니까 등수안에만 들어도 네. 이게 대박이야.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3위 했는데 점사각 저렇게 몇 방을 갔으니 그런 걸 감안하면 중국이 확실히 시장이 넓긴 넓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비 캐펙스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설비 투자하는 쪽 업종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이 다 돼 있으니 2007년도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과잉 설비를 맞춰놨는데 그거 사이클 죽으려면 1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조심해야 될 게 보니까 중국도 90%가 전부 적자예요. 소수 10% 등수 안에 드는 10%만 네. 흑자고 나머지 90%는 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네, 맞아. 근데 근데 이제 뭐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력이 되는 애들이거든. 전 나의 안타까운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안타까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던 회사야. 근데 시총 1조 8천억. 시총 1조 8천억 됐어. 사장님이 예전에 봤는데 예전보다 한 20년 젊어지셨더라고. 역시 돈 벌면 젊어져 사람이. 그런 얘기는 엄한 소리야. 그 현실적이 너무 없잖아. 아니, 그래서 1조 8천억짜리가 자기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누가 믿니? 그러니까. 나 그게 아니라 시총 몇백억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말만 하면 나는 회사거든. 근데 그 우리 선배야 그 사장이 이 양반이 예전이지 벌써 20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거든.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 근데 무슨 기공식을 하는데 차가 없다고 우리 집에서 차를 한 대 빌려갔던 회사가 있어. 근데 지금 난리였어 지금. 그런 거면 현실성이 있잖아 벌써. 아니 그래서 근데 컴투스는 현실성이 없네. 그렇지 김정주 얘기하고 이러면 현실성 없지. 현실성 없지. 없지. 그래서 보면은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런 회사니까 새로운 매출처를 찾는 애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없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 없이 새로운 매출처를 찾은 거잖아 게임 업종은. 그렇지. 내가 무슨 새로 돈 들였어? 아니 나 하던 거 했는데 새롭게 소비 시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켓이 확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앉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SM이 시가총액 1000억 할 때 맨날 PD님한테 가갖고 아무리 이수만 회장이라도 아이고 우리 PD님 알잖아 방송국 알지 아무리 PD가 이렇게 PD면 PD라도 아유 PD님 안녕하세요 PD님 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온 PD한테도 아유 PD님 안녕하세요 아 씨발 FD도 무서워 FD도 무서워 왜 그러냐 내가 새로운 매출처가 있어봐 그치 뭐 말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 오늘 좀 바쁜데 시장이 커졌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매출처를 찾는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SM이 일본 가서 돈 벌어오니까 아니 그 YG가 일본 가서 돈 벌어오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갑질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획사에서는 안 뽑겠습니다. 아 K-pop 스타 SM은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다 또 중국까지 나오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 경신하는 로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센 애들은 지금 죽이잖아요. 그리고 IT 부품주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는 로엔 쪽하고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NC하고 조이 그 다음에 이제 음원 쪽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음원 쪽 한 번 더 보실 것 같고 바이오 쪽도 여전히 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자기가 말하는 거 모든 거 있지. 네. 내가 아는 건 NC밖에 없거든. 솔직히 로엔하고 잘 본 적도 없고. 아 KT 뮤직 친구. 아 그래? 멜론. 멜론이 아, 로엔이잖아. 멜론. 네. 멜론 내가 알지. 네. 돈 안 내 근데 멜론에.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밀크 뮤직 때문에 죽을 거라고 봤잖아요. 삼성이 무료로 하는데야 이거 되겠니 이제? 함부로 내가 디스 안 하잖니. 어 근데. 밀크 뮤직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로엔이 유료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밀크 뮤직이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삼성이 역시 플랫폼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드웨어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그잖아. SK 기업이 SK가 인수해 갖고 싸이월드 병신 만들어 그다음에 저 뭐야 라이코스 병신 만들어 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IT 업체들은 다 인수해 갖고 다 병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SK그룹에만 인수되면 다 병신이 돼 애들이. 기업 문화가 이질적이고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아 땅 파서 장수하고 병신을 만들지 시간을 안 주는 기름밥 먹던 애들이 어? 있으면 올라갔나? 기름밥 먹던 애들이 IT 되겠어 그것들이? 어? 어 기름 만지다가 그러니까 같은 공장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결론이 이거야. 응? 이성 대표가 말했고 두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답은 나와있어. 로엔인지 난 모른지 모르지만 소수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에 그런 걸 맞아 떨어지고 스토리만 잘 나오잖아요. 앞으로 목표는 10배야. 딱 10배로 와나 보든지 시작부터 10배 갔나 보고 있어. 내가 그거 다 조사시키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더라. 뭐가? 그거 10배 간다는 거 형님이. 아니 그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대로 걸리면 10배가 달할 거라 알 수 있을 정도로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 뭐 있어 뭐 10배 형님의 10배 주식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 그 알았어. 수. 그럼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럼 더블 주식 한번 들어봅시다. 10배 말고 더블이 10배 말고 더블이라도 더블 날 거는 난 모르지만 이성훈 대표가 말하는 거 다 더블 이상은 달할 것 같아. 아 진짜로 모르겠고. 빨리 얘기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아니 나는 아까 그 오늘 느낌 좋아. 뭐. 아까 기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까 느낌은 딱 이거예요. 올 한 해 가장 히트할 만한 섹터는 저는 이거 전기차라고 있어요. 네, 전기차. 그 전기차 관련된 게 우선 배터리도 있을 거고 전기차가 이제 잘 보세요. 전기차가 이제 다 되면 이승훈 대표 요즘 약간 꽂히려다 말려 하는 거 있잖아요. 유가 때문에 안 꽂혔어. 아, 그러니까 무선 꽂히다가 유가 때문에 유가 $20대 간다고. 무선 충전. 그것도 그 아주 핵심적으로 나중에 커갈 비즈니스예요. 그게 앞으로 10년 후에 10배, 20배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근데 너무 약간이래요 전기차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기 경량화 소재 있죠. 소재 경량화. 네, 소재 경량 이런 것들이 다 그 한 그 지붕 아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예전 나도 선문답 하려고 아까 기계 얘기하길래 그 거기에 가장 큰 거는 하여튼 주위에서 많이 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신차에 뭐 몇 분의 1을 전기차로 간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대수 자체가 무섭게 나오니까. 근데 그 얘기라더라. 일본도 지금 얼마 전에 또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일본에 그 동네마다 있잖아요. 전기차를 막 깔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새로운 뭐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밀어줘야지 뜨는 부분이지. 뭐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라든지, 뭐 같은 건 뭐 벤처 육성 책이라든지 뭔가 이제 핵심 이슈가 있어야 되지. 기존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건 쉽지 않다. 아니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라는 거지 내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바마가 아니라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기차 활성화, 뭐 저감 장치, 뭐 매연 저감 장치,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밀어붙이는 나 까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나와야 이게 되는 사업이지. 왜냐하면 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사업에서는 뭐가 탄소 배출권에서 난 합의 안 할 거라고 봤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작년 12월에 합의했어. 그네들이. 그래서 나도 전기차 좋다고 태양광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는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랑 태양광도 태양광도 저는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딱 유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나는 지금도 그게 안 오른 그쪽 중에서는 그게 좀 많이 떨어진 거죠. OCI가 명함 내밀을 수 있거든 누구한테나 많이 떨어진 걸 보면 OCI 오늘 흑자 전환했다 발표했어요. 4분기 실적 항상 흑자야. 해봤자 뭐 100억 200억 아니야. 아 그래도 그게 어디야. 맨날 적자는 OCI는 항상 흑자는 내 흑자 낼 수 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아까 시장만 있으면 무조건 대박 나는 주식인데 시장이 없어. 그리고 오시발이 오시야 이러는 거구나. 그리고 시장이 내가, 없어. 시장. 또 내가 했다시피 시장이 없는지 나는 그 모르겠지만은 그게 한번 얘기했잖아. 인도, 인도랑 중국, 특히 인도가 지금 이번에 한 번에 5천 개를 들어가거든요. 발전소. 발전소가. 그 5천 개가 이제 소유 규모 5천 개인데요. 한번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나라만 보면 뭐가 태양광 이런 거를 난 싫어하잖아. 그런 느낌을. 왜냐면 그렇게 보면 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보일 것 같아. 근데 사실 OCI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태양광에 대한 패널을 너무 쉽게 보는 날이 오는 시점이 바로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실 태양광 발전소 보려면 어디가 볼 수 있어요? 저기 난 우리나라에서 안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너무 쉽게 그 발전 패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산업이 커진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오, 다 이제 옥상에 올라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성 대표는 왜 우리나라에서 안 보인다고 보세요? 우리나라요? 나 이번에 답을 알았어. 날씨가 안 되고 해가 아니, 안 뜨는데 어떻게 돼? 아니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태양광이 잘 안 돼요. 영원히 왜요? 나 요번에 알았어. 그래요. 왜? 지원금이 없어져서? 아니야. 지원금은 소용없어. 해가 안 떠. 스모그 때문에. 아 그건 뭐 맞는데 네. 이거 여러분들 저도 몰랐던 건데요. 네.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이미 전기가 100%야. 이미 다 깔려있는 나라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중요한 개념이야. 인도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한 13억 정도 돼요. 오! 저 잘 알아. 12억 7천만 명 정도 돼요.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가. 인도에 전기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부분 없죠. 거기는 3억이 없어. 3억 없는데 계속 전기를 깔면 되잖아요. 전기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도도 산업 발전하는데 전기를 어떻게 깔아? 전기 깔아 화력도 깔고 수력도 막 다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원자를 하는데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대형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인도가 새로 깔려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그럼 우리나라 보면 송전 딱 같이 해갖고 큰 거 하나 화력 발전소 큰 거 해갖고 지역을 다 뭐 충청도 전라도 뿜으면 되잖아. 돈이 워낙 드는 거야.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한 게 5천 개를 한꺼번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도뿐만 아니라는 거고 중국도 아직 전기 없는 데가 많은 거야. 성골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태양광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얘기고 알게 보니까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도 저 구석가 가면 잘차 발전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원히 태양광 볼 일이 없어. 중국은 면허를 제한을 뒀잖아요. 면허를 제한을 뒀는데 보조금 안 줘도 면허가 2천만 원씩 하는 거야. 무슨 면허? 그 중국 그 자동차 면허. 자동차 보유 면허겠지. 보유 면허가. 근데 중요한 신차 면허가 이제 제한돼 있죠. 2만 대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기차 비중을 거기서 30%, 40% 이렇게 높여도 어차피 상관없다 이거 얘네들은. 왜냐면 내 전기차고 나발이고 하면 씨발 면허를 받아야지 내가 차를 가질 수 있으니까 주차장도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중국은 그게 있어야지. 되게 심하더라. 그래서 전기차가 중국은 된다는 얘기지 왜 그리고 앞서 40% 보급해도 돼 앞서 그냥. 이게 앞서 이제 그 우리 방송 들으신 분 아시겠잖아요 알잖아요 오늘 또 깜짝 놀란 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우리나라 20년 전에 사회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저거예요 그 국적 세탁한다고 저기 임신부들이 미국 가서 애 낳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만들고 네. 기억나죠? 그런 사회 문제가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네. 원정 출산. 네, 원정 출산 이제 한국말로. 그래갖고 그냥 원정 출산에 그러니까 누군지는 치면 다 나와. 요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여자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욕 먹었던 사례도 있잖아. 근데 보면 요새 중국에서 핫 이슈예요, 그게요. 근데 소장님, 네네. 원정 출산을 왜 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왜 했겠어요? 지금 뉴스 나왔네. 작년 세수 10조 9천억 덜 거쳤다. 아니, 사상 최대 규모. 원조 출산 얘기하는 원조 출산 아니 봐봐. 아니 이게 딱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제 죽었다 이거지. 왜냐면 10조 9천억 덜 거쳤으니까 이거 땜빵 메꿀람 무조건 내야 돼. 어디서든지. 아니 어떻게 될 건 원조 출산을 왜 했어? 이거 세금 뭐 이거 도망가야지. 군대 안 갈라서 했지. 도망가야지. 군장 때문에 했잖아요. 네. 딱 봐갖고 남자 해갖고 남하면 이제 더 그 애들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그 사회 문제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빠는 다 공무원인데 아들들은 전부 미국인이야. 그래. 아니 그래갖고 다 외국인이야. 그래갖고 아 중간 샛길로 가지 마. 그래 보면 중국 왜 가는지 아세요? 중국으로 왜 가다? 아니 중국 사람들 요새 그냥 1년에 만 명씩 가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요새요. 그리고 CNN에서 네. 막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네. 오늘 새벽에 네. 중국에 그 원조 출산 간지 아세요? 아니 말로 해봐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중국은. 이성 대표는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걔네는 중화사상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하더라도 중국인이 있으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고령화랑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지. 고령화나 이런 걸 얘기했거든. 아니 방금 말씀드린 중국인 자체에 대한 발상은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인들이 있으면 거기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중화사상이고 그래서 그 국적에 대한 개념에 걔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되는 개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이 있는 곳이 중국이야 곧.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물어봤어. 우리나라 이제 단편적으로 딱 그 군대가 얘기 딱 나오잖아. 네. 병역을 했는데 중국 나 이유는 알았는데 중국은 그렇게 병역을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그 CNBC에서 났는데 220만 명이래 정규군이. 네. 그러니까 그 육군 기준으로 딱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딱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경, 폴루션 있죠, 폴루션. 네, 공해랑 공해. 두 번째가 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먹는 거니까 올게닉 이런 거 원하는 게 약간 이승원 대표 얘기하는 건데 딱 두 가지예요. 거기서도 보면 환경 있잖아,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매연이나 이런 걸 죽이려는 거가 엄청나 투자한다니 맨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다 마찬가지야. 저 태양광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전기차 이런 거가. 그래서 나는 그 두 개가 우리가 또 배웠잖아. 지금 당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2016년, 15년 그것도 음력으로다. 음력으로.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 섹터를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 10분의 1 토막됐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20% 올랐나? 20% 바닥에서 올랐잖아요. 선에디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분의 1 떨어졌어요. 주가가. 네? 그 다음에 2010년 그때부터 좀 2011년? 그때 1불 50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써내드시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애들 투자하고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사져갔고요.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0배 수면 또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주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태양광이 뭐 그 어떤 주식인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안 된다 이거야. 딱. 그치,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할 데가 없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지역 있죠. 처음 이런데. 그런데 왜는 할 일도 없어. 싸지도 않아. 설치할 이유도 없어. 그렇죠. 그냥 왜냐면 전개 다 깔려있잖아 전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설날 특집인데 소장님의 또 덕담 한마디로 또 정리하죠. 모두가 돈 버는 소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네. 모두가 돈 버는 소수가 어떻게 돼? 모두가 돈 벌면 다수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술 먹고 청취자분들만 아 청취자분들의 한해서지. 그러니 소수지. 그렇구나. 그럼 다수는 아닐 거 아니야? 다수는 아니구나. 다시 한번 뭐라고? 제기랄 우리가 다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뭐 아까 제목이 아까 우리 조금 듣는다고 방송 덕담이 뭐였어 아까? 우리 놀린 거야. 덕담이 뭐였다고? 젠장. 젠장. 기분 나쁘네. 덕담이 아니야. 퍼킹 덕담이야. 어? 우리 모두 소수가 돼서 돈 벌자는 얘기네. 네. 네. 이성훈 대표도 덕담 맞으셔야죠. 덕담이요? 옛다 먹어라. 그건 좀 성의가 없는데. 덕담이 없어. 아, 뭐 덕담? 성의 있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간이 역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올해 주식시장 힘들긴 한데 뭐 주식시장 힘들다고 해도 예전 같으니까 뭐 아웃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티다 보면 좋은 기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또 한마디만 드리면 네. 저는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욕 먹지만 저는 주식시장이 절대 어렵다는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하면서 네. 두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나 잘 보였어요. 지금도 잘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보여. 네? 보이는 거야. 잘 보이죠. 그리고 넘쳐나. 10배 올릴게. 아, 10배 올릴게 딱 주식을 딱 말할 수는 없지만 10배 올릴 주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자꾸 작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에 보면 그 아모레퍼시픽이 2.5배 올랐잖아요. 95만 원에서 지금 뭐 250까지 갔었잖아요. 1.5배나 150% 올랐잖아요. 그런 게 아주 대형주에서도 많이 보여요. 특히 왜냐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주식이 너무 저가가 많아. 많아요. 네. 그래서 GS건설 해봤자 요새만 2만 4, 5천이잖아요. 그게 지금 19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여튼 작년보다 오히려 더 수익률 높은 주식은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셔도 되겠다. 다만 차트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세상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좋아.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지구에 태풍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해? 섞어줘야 되거든. 아. 뜨거운 온도, 달궈진 열을 한 대로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태풍이거든요. 네. 태풍, 사이클론, 윌리윌리 다 마찬가지로 적도지방이 발생해서 그 뜨거운 열을 사방팔방으로 차가운 대로 보내주는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한 게 태풍인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풍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과열된 부분은 식혀주고 다시 식어있는 종목들이 다시 과열이 되는 그런 사이클이 와야 되는 그리고 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시장에서도 그 급락 조정 그리고 이제 급등 이 부분도 바로 태풍으로 보시면 분명히 필요한 시장에서 과열된 부분 식혀줘야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분명히 식어야 되고 이제 많이 식었던 애들 과열된다라는 거 거기에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요. 오늘 우리 주당현 소장님 함께했고요. 어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양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